작은 가슴 떠요. 뜨거운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랑이 녹아내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의 여자랍니다. 그런 말보다 변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살랑살랑살랑된 이 가슴 내 사랑 아슬아슬 흔들려. 이봐요 여자 마음 아시나요? 여자는 튕긴답니다. 뺀질뺀질 걸을 거면 가세요.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어. 관심 있으 언제라도 좋아. 사랑 봄바람 부네. 뜨거운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랑이 녹아내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의 여자랍니다. 꼭 눈 놓고 하고 들어오세요. 마음의 문을 열게요. 사랑한다는 그런 말보다 언제라도 좋아 언제라도 좋아.